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.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손타노 탐마웡 라오스인민혁명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가 9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.